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붕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과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새로 꾸린 아크릴계 질감 생산 공정을 돌아보신 소식을 더이출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본원들을 모시었습니다.